하는 거야 나쁜 년 나쁜 년 아주 그냥 나쁜 년 나쁜 년 아주 그냥 나쁜 년 나쁜 년 아주 그냥 나쁜 년 다시 붙잡히지 마 그때 보게 되는 거야 미친 년 I got mercy I got grace Desperado with the scales Throw a rose on your body Mask of sorrow I'm so wanted 그러지야 나를 꺾어 상처만 남은 손을 적셔 Look scared 아는 너를 보듬어줘 지술로 씻어 죄를 사하여 Watch me dance Watch me sing